제11과 우체국 Lección 11. Casa de Correos 이 소포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 소포를 붙이고 싶습니다. Deseo enviar este paquete postal.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A dónde lo enviará? 영국 런던입니다. 영국 런던입니다. A Londres, Gran Bretaña. 소포를 저울 위에 놓으십시오. 소포를 저울 위에 놓으십시오. Póngalo encima de la balanza, por favor. 무게가 500g입니다. 무게가 500g입니다. Pesa 500g. 비행기로 며칠 걸립니까? ¿Cuántos días se tarda por avión? 배로 며칠 걸립니까? ¿Cuántos días se tarda por barco? 약 일주일 걸립니다. 내 용물은 무엇입니까? 약 일주일 걸립니다. 내 용물은 무엇입니까? Se tarda aproximadamente una semana. ¿Cuál es el contenido? 한국 역사책입니다. 한국 역사책입니다. Es un libro de historia coreana. 요금은 얼마입니까? 요금은 얼마입니까? ¿Cuánto es? 8,000원입니다. 8,000원입니다. Son 8,000 wones. Hasta aquí la lección 11. Vea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우체국 Casa de correos. 소포. Paquete postal. 붙이다. Enviar por correo. 보내다. Enviar. 저울. Balanza. 위에. Encima de. 놓다. Poner, 무게, peso, 비행기, avión, 배, barco, 내용물, contenido, 역사책, libro de historia.